내가 왔잖아요. 늦어서 미안해. 내 맘에 닿은 그대죠. 입술에 닿은 그대죠. 온종일 그대를 떠올리고 있는 나. 떨리는 맘 사랑인 거죠. You are my love. 나를 봐요. You are my love. 날 안아요. You are my love. 내겐 그대뿐인걸요. 여기 사랑이라고 말해줘요. 제발 말해.